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단군설 업적을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공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주석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계승하시어 조선노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유력한 향조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조선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세계에 빛내이신 탁월한 정치가 김정일 동지의 당건설 업적은 주체 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그들은 칭송했습니다.